우리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다 생략하고 설교를 짧게 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6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올라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의 의도를 파악했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네가 원하는 이익과 명성과 편안함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번에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장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따르고 싶은데 집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만 끝내놓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셨죠. 이 세 번째 사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의 밀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의 이 말에는 주님께 이제는 전부를 다 바치면서 딸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지금 바로 아니라 가족에게 먼저 작별을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뭐 조금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선생님, 주님, 내가 엄마 아빠에게 최소한 작별의 인사는 드리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요구가 합당한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6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 가서 엄마 아빠한테 키스하고 인사하고 따라와라. 이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손에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도인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간단히 가서 엄마 아빠한테 키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런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몇 시간, 몇 주 슬쩍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약간 화가 난 듯한 모습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약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예수님에 향한 요청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쟁기질 하는 사람은 쟁기질 해보셨나요? 쟁기질 해보신 분이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쟁기를 전진시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쟁기가 나가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쟁기질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받아서 앞을 봤으면 앞으로 가야지 다시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순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앞을 보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다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주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이 세 번째 비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를 걱정하고 자기 가족에게 작별을 해야 하고 집안일을 돌보야 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하여 주님이 옳지 않은 순서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근심인 가족들, 식구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전부를 다 걸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관심 끄는 것이 그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꾸만 그것을 뒤돌아보고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심란해져서 방황을 한다든지 마음의 딴 곳에 있어서 꿈꾸듯이 다른 것을 마음으로 쫓고 있는데 말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입니다. 이 반대의 방향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걸로 자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 정신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할 주의 제자들이 그 반대의 정신으로 가려는 이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내용은 뭡니까?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를 주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것도 네가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에게 말했었죠? 종교적 평판, 부자 청년에게 말했었죠? 재물,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가족,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얽매여 살 수는 없고 다른 것도 함께 추구하겠다라는 이것들, 재물, 가족, 평판, 그의 많은 것들, 너 어떻게 할래? 정말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만을 방향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니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민 형제가 한 아가씨를 만나서 몇 달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까 내가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정민 형제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진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상대방도 조금씩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뜻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둘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았었는데 파트너가 분명히 가까운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까 다른 파트너와 또 만나고 있다. 그러면 정민이는 어떻게 할까요? 수십 통의 다른 애인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 이 사람은 나를 향하여 전부를 줄 마음이 없구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속았구나. 이 파트너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쏟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집중해야지. 다른 파트너를 또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사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수준은 뭡니까? 반쪽짜리 사랑, 충성, 헌신?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부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피의 일부만을 여러분의 죄를 일부만 사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여가 생활 중 뭔가를 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를 다 걸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여러분의 재물보다도 여러분의 여가 시간보다도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돈 다 내려놓을 수 있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식구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니?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그의 삶의 의미와 존재는 여전히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 사람과 같은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현대는 돈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지 주님에게서 의미를 찾고 주님에게서 자기의 위로를 누리지는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여러 것 중에 제일 높은 데 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돈과 나누거나 가족과 나누거나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주님을 향한 고백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주식보다도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가 그 외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내어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나누어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것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애인이 되시며 주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며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전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너의 전부를 채워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세 번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고액 연봉과 맞받고 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자존심과 맞받고 신 분이 계십니까? 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또 적당히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있다라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르신 제가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장례를 많이 집례했습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말입니다. 가장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데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난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가족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고인의 생전의 모습에 대하여 물어보고 그 어땠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대답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한결같으셨습니다. 눈물이 참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고 참아내셨습니다. 뛰어난 행정가였고요. 사업가였습니다. 정말 이분은 재능이 너무 많은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랬습니다. 제가 들었던 고인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모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속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둘째 아들 별로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서 싫어하겠죠.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해줬던 말을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요? 저희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중요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하나님께 미쳐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세 번째 사람은 가족의 예언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가정적인 남자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지, 가정밖에 몰랐었지,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지.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가족을 그토록 사랑했다니 참 잘 산 인생이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차버리지 마시고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충성심을 흔들고 있습니까? 쟁기를 들고 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야만 마침내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찾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보든. 이 사람은 26세에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와 같은 낙농회사를 아버지께로 상속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일기를 봤더니 세 가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사에 기탁하고 중국 선교를 위하여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언어를 연수하다가 풍토병이 걸려 죽고 말았는데 그의 일기장에 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진짜 기쁨과 만족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찬송 1절 3절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맛보게 하시고 오후에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전부인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뒤를 돌아볼 때마다 다시 앞을 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